날 위해서 하면 날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. 널 위해서 하면 날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. 사랑이 사랑만은 너무 완벽하게 내 모든 여정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꽃을 키웠어. I'm not afraid to die.